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5돌세 즈음에서 2017년 백두산 윈칭송대회 스위스 준비위원회, 스위스 조선위원회, 스위스 주체사상연구소조가 최근에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조선인민군을 그 어떤 대적도 단매에 처물이 칠 수 있는 모적필승의 혁명대오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했습니다.